보소. 장난 아닌 녀석들이 나타났어. It's a new beginning, we gon' take it over. All my ladies, 손을 높이 들기. 여보세요, 모두 여기 집중. I'm like me, 그래 간지러 feel. You feel me? 나를 보면 색다르대. 내가 좀만 다르대. 그냥 내게로 다가와. 지금 내게로 다가와. 아무 생각하지 마. 뭐라 내가 궁금하지. 여보세요, hello.